유난히 또 반짝였던 서울처럼 보는 또 다른 세상 땀에 잔뜩 벤치만 난 넌 뭔가 이상했어 또 나 난 다르랬어 너 별했어 우리 대화는 숙제 같았지 하루는 베프 하루는 벤츠 I just wanna understand Hello my every year 우린 서로 mystery 그래서 더 특별한 걸까